그땐 언제나 눈물 속에 항상 네가 있는 것은 돌아갈 수 없는 아픔인데 지린 추억이 가슴 속에 남아서야 자꾸 떠오르는 너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